이렇게 저기 그 따지는 선도가 최고 미워. 네, 은혜로 받으면 되는데 이거 왜 걷냐? 왜 이런 말 하냐? 하는 사람이 최고 싫어. 파란색도 있었네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그 두 편을 보내드렸는데요. 그냥 그 보기 좋게 그냥 이 구별되어진 곳 에덴이라는 제목을 갖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장 8절을 잡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본문 말씀을 잡고 이제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창설이라는 말은요, 창조하는 다른 말입니다. 창설이랑 창조는요, 이게 분명히 틀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창설이라는 말은요, 창조라는 말은요, 시구려어로 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었던 것을 최초로 만들어 내었음을 이게 창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창설은 시브리어로 나타난 창조와는 다른 말입니다. 창설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관이나 단체 따위를 처음으로 베품, 유의어로는 창립, 설립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모임을 처음 설립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직체를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전에 없었던 것을 처음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처음으로 설립한다는 말입니다. 에덴은 어떠한 조직체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직체입니다. 에덴에서는요, 하나님과 아담과 이렇게 함께하는 그러한 조직체였습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에덴이라는 말은요, 기쁨, 만족, 행복, 희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동산이라는 말은 울타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산이라는 말은 울타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치다에서 파생된 단어로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안전한 장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기쁨과 만족이 안전하게 보장받는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고 희락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을 울타리로 구별해 놓은 땅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특별한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가는 그 나라가 이러한 나라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땅 중에서요, 에덴을 구별하여 창설하셨습니다. 창설이라는 말은요, 조직체가 구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교제하고 예배를 받으셨지만 그들로만 그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들, 생육은요, 낳아서 기르다 라는 뜻입니다. 번성은요, 무성한 나뭇잎처럼 많아진다 라는 뜻입니다. 네, 제가 설교할 때는요, 막 액세트도 넣고 막 제스처도 하는데 여기서 그냥 읽겠습니다. 네. 번성은 무성한 나뭇잎처럼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인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사명을 가진 첫째 아담은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루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준 것, 하나님의 교제가 친밀한 것, 그것이 에덴이고요. 에덴은 하나님과 하에게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설이라는 말로 비춰볼 때요, 교회의 시작은 에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땅 중에서 교제하는 것을 따로 거룩히 구별해 놓으셨고요. 그곳에 사람이 살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한 곳을 지명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지경을 넓혀가시는 방법,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통해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실패하자 다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에덴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교제가 있는 곳,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오게 하시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히 구별된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실 때요.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에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급하게 멸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다 차지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이렇게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한 번에 이렇게 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진적으로 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 그 내용은 그 뒤에 이제 잘 나옵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모래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2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나아가 취하는 것에 급급하면요. 전쟁하는 동안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요. 또한 들짐승이 번성해서요 해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지역에서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고 내적인 힘이 경계해졌을 때 또 지경을 조금씩 넓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한 번에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으신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비해 에덴이라는 곳은요 작은 영역이지만 아주 특별한 지역인 것입니다. 이곳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예배의 공동체가 더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빛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 하심을 통해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너무 미약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세계를 품습니다. 기도할 때 수원 시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도 같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주사랑교회라는 구별된 이 울타리 안에서의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구별된 이 교회가 하나님과의 교제로 충만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나, 한 사람부터 시작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골진 골짜기는 메우고요. 높아진 것은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 관심이 없어 골짜기진 마음을 메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무관심했던 사람들은요. 책망하는 말이 학계서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이 지난 다시 본고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는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 짓다가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방해를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실망하여 성전을 완공하지도 못한 채 그냥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 기간이 오래되어 성전을 18년이나 방치되어 폐허처럼 변하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일터만을 생각이나 분주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건을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을 옳으냐? 하나님의 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만 편하게 살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들린 전대의 덩이 되느니라. 너희 집만 생각하는 너희는 많이 애써도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18년 동안 방치시켜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학개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냐.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방치했던 하나님의 그 예배 장소를 이렇게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파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바뀐 거죠. 우선순위가. 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원하는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밖에 모르는 삶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 행위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의 근본은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되고요.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관심으로 골진 마음을 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행여나 높아진 마음이 있었으면요.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지만요. 충성과 진실로 왕이신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사랑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됨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자연스럽게 나의 이웃에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합니다. 이스라엘 1세대는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므로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곧 광야에서 묻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태어났던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맞은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다 할례를 행합니다. 왜냐하면요, 2세대들은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 태어나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요단강 동편이 겉사람을 뜻한다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전쟁은 속사람을 이루어가는 전쟁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는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일곱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넜고요. 요단강을 건넜고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일곱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곳에서 안주하고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더 전진하고요.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큰 성을 이루고 문화를 이루고 인신제사와 음란의 제사를 지내는 이 악한 것을 진멸하고 거룩하게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은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족속이었습니다. 거룩한 족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맞닥뜨린 현실이 가나안 7족인 것처럼요. 우리가 거듭나고 난 다음 우리가 갑자기 천사와 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맞닥뜨리는 것은요. 아, 내 안에 정복해야 할 죄성이 있다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일곱 가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을 진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에덴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합니다. 나로부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시작하고요.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면 그 성령의 능력이 주사람길을 통해 흐르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 지역에 이 나라에 흐를 줄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